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새날 소년동맹을 결성하신 아운돌 기념 중앙보고회가 14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보고 회의는 최룡해 동지와 관계부문 청년동맹 일꾼들 평양시안의 교원 학생 소년들이 참가했습니다. 전용남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는 보고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 15, 1926년 12월 15일에 결성하신 세종의 혁명적 소년 조직인 새날 소년동맹은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며 근로인민 대중이 잘 사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조선 소년들의 전위 조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본수님께서 개척하시고 승리로 이끌어오신 주체적 소년운동은 후대 사랑 미래 사랑을 전품으로 지니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대원수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하게 됐다고 하면서 보고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학생 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축복해 주시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우리 혁명과 조선 소년운동을 현명하게 이끄시기에 우리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